Such a beautiful night. Sing with me. 2011. From the Big Bang, Big Bang. We back again one more time. Say no way, no way. 너무 쉽게 또 남은 day. Big Bang, Big Bang. Don't stop. Let's play. Okay, okay. Go, go, go. 난 미칠 것 같아. 아마 지친 것 같아. 왜 아니야 질린 것 같아. 벌써 따분해 시시해. 한 여자로는 만족 못하는 bad boy. But I'm nice. I'm 넘어가고는 못 배길 girl. Let me blow your mind. 언제부터였는지 하면 미어세진 우리 이제 마치 짐 빠진 김 빠진 콜라같이 무감각해진 제 느낌. 서로 향한 저 눈질 귓값 사랑에 난 목매지 않아. Don't wanna try no more. 찾아서 구해요.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그댈 찾아서 구해요.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Hey, tonight 난 사랑 불꽃나 떠올러 가려보니까 산천 날이 별이 무서워. So 널 처음 만난 순간이 그리워. No more, no more. 그저 아픔에서 둔 걸 난 피하고 싶은 걸. But you know that I love you girl, girl, girl. 질질 끄는 성격 say no. 차가운 입술로 널 얼어붙게 하는 나나나. Take my soul, take my heart back. 새로운 설레임 곁에 사랑은 내겐 올리지 않아. Don't think too much, simple. 널 찾아서 구해요.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그댈 찾아서 구해요.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Hey, tonight, tonight, tonight, tonight. 난 사랑을 몰라 떠올러 가려보니까 Slow down. 안녕이란 말에 슬픈 게 자는 가려지고 내 마음속 잊어버린 너를 향한 나의 기억. Move it, move it, move it. 너를 찾아서 후회요. 날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저 달빛 아래로 널 찾아서 후회요. 날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Such a beautiful night.